영웅족 조선인민군 창건 85돌세 즈음에서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최 사상연구소저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조선인민군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했습니다.